속에서 이별하는 연인들처럼 짧은 입맞춤 안녕하며 남자답게 널 보낸다. 서로 웃으며 헤어지는 게 제일 멋진 이별이랬지. 늘 버릇처럼 말했던 널 위해서 웃어보일게. Long goodbye. 부드러운 입술도 작은 어깨도 함께했던 거리도 참 좋았잖아. 내 가슴이 그 추억으로 가득한데 넌 오늘도 태양처럼 내 가슴에 뜬다. 언젠간 저 달처럼 지는 하루겠지만 지금까지 사랑한 시간만으로도 뭘 더 바라겠니. 전진 같은 사랑이 어때도 그게 나라서 행복한 걸. 그래서 고마워 내 곁에 네가 살아줘서. 웃어본다. 너 그리울 땐 텅 빈 하늘에 너를 또 불러본다. Long goodbye. 네 목소리도 고운 얼굴도 날 만지던 손길도 참 좋았잖아. 내 가슴이 그 추억으로 가득한데 내 가슴에 뜬다. 언젠간 저 달처럼 지는 하루겠지만 지금까지 사랑한 시간만으로도 뭘 더 바라겠니. 전진 같은 사랑이 어때도 그게 나라서 행복한 걸. 그래서 고마워 내 곁에 네가 살아줘서. 아름다웠던 기억 안녕. 이젠 지워본다. 너를 지워본다. 다시 이토록 울지 않게.